남조선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에 의하면 부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5월 31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남조선 강점 미군의 생화학 전쟁 책동을 비호 두둔하는 괴뢰 패당의 처사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.